you stole my mind. You broke my heart, now I'm dying. I said the end of the day, and you look just fine. Now I'm so back on my mind. 헤어짐을 이야기한 지 벌써 몇 달이 지났어. 길에서 어찌 마주쳤던 너만이 예뻐졌고 전보다 행복해 보였어. 모른 척한 건 추웠는지 눈물이 고였어. 잡은 머리 기르고 자를 길을 몇 번. 네가 이제 내게 없는 줄 알았던 건 떠날 때조차 급했던 내 오만이었나 봐. 잊으려 했었는데 버릇처럼 없다가 그날 이후로 다 깎아버린 손톱 대신 추억을 깨물어. 어딜 걸어도 눈길 닿는 곳마다 아지랑이처럼 폐허답을 하면서 또 내게 되물어. 네가 웃을 때 나도 같이 웃을 수 있을까. 아직 혼자가 아닌 둘이 더 익숙한 내 마음은 그치지 않는 눈물 알더라. 널 떠올리면 가슴이 내려앉아 멈춰. 어디 있을까, 어디에 가면